8 UBS. Come on, 방송국은 처음이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중앙언론기구 한대방송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는 한대방송국 국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방송국 이야기와 비슷한 진로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한대방송국 국원은 바로 헙스의 도거동문학과 크로스 제작부의 하지민, 아나운서부 지민주 국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어서와 하지민, 지민주 국원은 처음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바쁘고 정신없는 사회 속에서 누가 더 자극적이냐 경쟁하는 요즘. 그 가운데 오히려 좋아하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고 가는 그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유행어가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방송국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 침울해하고 있을 때 하지민 국원이 격려의 의미로 자주 해주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살려 힘들어하는 방송국원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다고 해요. 이런 일화에서 알 수 있듯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방송국원들의 귀여움을 듬뿍 받고 있는 지민 국원입니다. 하지민 국원의 꿈은 예능 PD라고 하는데요. 지민 국원은 점점 웃을 일이 많이 없고 각박한 사회에서 아주 사소한 데에서 터지는 웃음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없어서 터지는 실소부터 박장대소까지 그 어떤 종류의 웃음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에게 웃음 주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지금 또한 많은 학우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 한대방송국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나가는 중이고요. 저 역시 지민 국원의 제작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흥미롭고 통통 튀는 대본 구성은 물론이고 그에 걸맞는 재치 있는 선곡까지 매번 놀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디오 내용 혹은 대본에서의 상황에 너무나도 들어맞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저항 없이 웃게 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한 거지? 하며 감탄하기도 해요. 제 말을 듣고 대체 어떤 라디오를 쓴지 궁금해지셨다면 화요일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듣자마자 아 하면서 귀한 점심시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우리 국원들 모두 방송국 일을 하며 크고 작은 이유로 힘들어할 때가 많죠. 지민 국원한테도 역시 이에 대해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얼마나 헙스에 대한 애정이 큰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한대방송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때 열심히 소중한 마음을 담아 만든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할 때 그리고 저희 헙스가 준비한 이벤트 재밌게 즐겨주실 때 특히 수요일 라치오스 한양가요제에서 콜사인 HUBS 같이 외쳐주셔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해요. 무려 고등학교 때부터 헙스에 들어오는 것이 버킷리스트였던 하지민 국원. 그리고 지금은 지민 국원이 얼마나 헙스에서 큰 존재감을 지니는 사람인데요. 지금 페이스대로 쭉 이어나간다면 커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예능 PD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국어는 함께 있으면 힐링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한대방송국의 아나운서 지민주 국원입니다. 저는 방송국 트레이닝 때 민주 국원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너무 잘한다며 모두가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 그리고 앞서 소개한 지민 국원과 민주 국원 이 둘은 사실 꽤나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이랍니다. 도거동문학과 22학번 동기였던 둘, 그리고 민주국원은 지민국원을 통해 한대방송국을 알게 돼 지원하게 된 거랍니다. 지민주국원은 어릴 때부터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아나운서의 꿈을 가져왔고 이러한 꿈은 민주국언을 자연스레 아나운서부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올 겨울에 아나운서 부원이 된 지민주 국언은 사실 이미 1년을 같이 보냈던 국언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방송국원분들 모두가 활발하고 또 이미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었고요. 그러나 걱정과는 다르게 다들 먼저 선뜻 다가와줘서 이런 걱정은 쉽게 타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어서 현재는 너무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지내고 있다고도 이야기하고요. 더불어 그런 걱정이 있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본인을 헙스에 숨겨진 광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도 국언들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보이는 지민주 국언입니다. 방송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된 민주 국언에게 방송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물론 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공부를 접한 지금은 아나운서 외에도 공연 연출이나 테마파크 기획에도 관심이 생겨 세 분야를 적절히 융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여러 관심사와 꿈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 안에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열망이 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고민 없이 지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저의 열정적인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다는 것, 그리고 교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험이 자신의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해요. 마스터 윤지우 국원 역시 본인이 쓴 보도 라디오를 민주 국원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줄 때마다 라디오가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이라 늘 고맙다고 이야기하네요. 민주 국원과 처음 만난 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우리가 보낸 시간은 한 학기를 다가가고 있어요. 그만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중한 그런 국언이자 친구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민주국언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맞다, 우리 민주국언은 오늘 라치오스 마지막 날 예린국언과 함께 무대 MC로 활약해 줄 예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따 많은 함성 부탁드려요. Not feeling any less sad.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라치오스 마지막 날 모두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아, 너무너무 잘 즐기고 있다고요? 학교와 더불어 방송국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들이 끝까지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한대방송국의 제작부원 하지민 국원과 아나운서 부원 지민주 국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국원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곤 했는데요. 어느덧 다음 주면 어서와 방송국은 처음이지도 마지막이네요.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세요. 이상으로 아나운서 임세윤, 디렉터 윤지우, 엔지니어 윤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